무슨 운동을 좋아해요? 1번 아침마다 운동해요. 2번 운동은 다 좋아해요. 3번 운전은 할 줄 몰라요. 4번 뭐든지 다 잘 먹어요.